내가 나를 보량이면 심양강 건너와서 연화분에 심어 떠나초 삼색도 피었더라.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난 군이 내가 내건 군이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건 곤이지 청월이라 15일에 망어라는 소년들아 망월도 하려니와 부모 복량 생각세라.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건 군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건 곤이지 2월이라 한식날에 천추절이 청막이로다 계좌추에 넋이로구나 면산에 봄이 드니 불탄 불송잎 난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건 군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건 곤이지 삼월이라 삼진날에 강남 서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한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건 곤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건 곤이지 상모를 덤벅 달고 만석 당해를 차르르르르 끌며 춘향 동강이 둘러 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주치강이 둘러 있고 난이란다 좋구나 매화로다 어이야 너야 어이야 피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안방 건너방 가로다지 화색이 매환자 문이란다 좋구나 매화로다 어이야 너야 어이야 피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무삼녀 염치로 삼승 벗어내 골바도 털렀나 좋구나매 화로다 어야 도야 아멘.